FM 영화음악의 정은임입니다. 대도시에 사는 회사원의 경우는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잠들 때까지 흙을 거의 밟아보지 못합니다. 골목길은 시멘트로 덮여있고 또 버스 정류장까지는 보도블럭이 덮여있죠. 회사는 물론이고 아파트 마당도 콘크리트입니다. 일부러 밟지 않으면 흙과는 전혀 무관하게 살 수 있는 게 현대 생활인 셈이지요. 그런데 평촌인가 하는 신도시 아파트 단지에서는요, 단지 내에 공터로 버려져 있던 5천여 평 되는 흙땅을 일궈서요, 파도 심고 호박도 심고 콩도 심었답니다. 일종의 텃밭이지요. 하지만 그냥 텃밭이 아니라 잊혀져가는 흙의 정취, 고향의 정취를 다시 안겨다주는 그런 텃밭입니다. 저는 그래서 가끔 이런 생각을 해봐요. 밭을 만들 만한 땅이 없다면 아파트 옥상이나 뭐 그런 곳에다가 흙을 덮고 거기에다가 밭을 만들면 어떨까 하고요. 하늘도 가깝고요. 엉뚱한 생각일까요? Shake your body, baby, do that conga. No, you can't control yourself any longer. Come on, shake your body, baby, do that conga. No, you can't control yourself any longer. stronger. Feel the rhythm of the music getting stronger. Don't you fight it till you try to do that conga. Come on, shake your body, baby, do that conga. I know you can't control yourself any longer. Feel the rhythm of the music getting stronger. Don't you fight it till you try to do that conga. Stakeout 중에서 콩가, 글로리아 에스테판과 마이애미 머신의 노래였습니다. 서울 은평구 구파발동의 양우식 씨, 잘 들으셨죠? 카투사 시험 합격자 발표가 있는다고 했는데요. 좋은 결과 있기를 저도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광주 북구 신안동의 김강철 씨, 정말 너무나 좋은 이름을 갖고 계시네요. 강철, 강철귤같이 아주 단단하고 단련된 분 같은데요. 저희의 그 지나쳐버린 괜찮은 비디오 GMB 100편을 알려달라고 하셨는데요. 하이텔 한번 찾아보세요. 저희가 거기에 자료를 입력해놨거든요. 한번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대구 수성구 범어 4동의 김형준 학생은 대구 정화여고 1학년 7반 학생들이 방학 재미있게 보내고 있는지, 너희들 모두 다시 만났으면 좋겠다, 너희들 모두를 사랑한다, 이 말을 꼭 전해달라고 하셨네요. 언제나 많은 엽서를 보내주시는 전상혁 씨. 내가 슬픔을 느낄 때 기억하라. 너보다 더 슬퍼하며 울고 있는 이가 있다는 것을. 네가 배고픔을 느낄 때 생각하라. 뼈가 저리도록 굶주림에 떨고 있는 이들을. 네가 경쟁에 지쳐 주저앉고 싶을 때 돌아보라.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아 서러워하고 있는 이들을. 내가 사랑받기를 간절히 원할 때 기도하라. 소외당하고 핍박받는 이들을 위해서 적어도 사랑이라는 단어가 네 마음에 든다면. 이런 글을 적어주셨습니다. 사랑이라는 단어가 마음에 들지 않는 분은 없겠죠. 기억하라, 생각하라, 돌아보라, 다 좋은데요. 사랑받기를 간절히 원할 때 소외당하고 핍박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단순히 기도만 해서는 안 되겠죠. 그 뒤에는 행동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좋은 글 고맙습니다. 노래 띄워드릴게요. 영화 Stand By Me 중에서 매니킹의 노래입니다. Stand By Me.

영화 플레이어의 메인 타이틀 들려드렸습니다. 로버트 알트만 감독의 헐리우드 해부도 이 플레이어를 보면은 제작자인 주인공 팀 로빈스가 시나리오 작가를 죽이죠. 영화상으로는 물론 이 죽음은 복잡한 음모 속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죽음 자체로도 의미심장하죠. 왜냐하면 헐리우드의 제작자들은 끊임없이 시나리오 작가들의 숨통을 쥐고 있으니까요. 여러 사람이 모여서 한 편의 작품을 만들어내는 영화 작업. 여기에서 사실 누가 가장 중요한 일을 한다 이렇게 말하기는 힘듭니다. 하지만 시나리오 작가의 비중은 헐리우드나 우리나라에서나 상당히 무겁죠. 왜냐하면 영화의 이야기, 그러니까 뼈대를 세우는 최초의 사람이 바로 시나리오 작가이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시나리오 작가로 누구를 택하느냐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문제로 등장합니다. 심지어는 사랑과 영혼의 시나리오를 써서 각광받은 브루스 조엘 루빈 같은 사람도요. 안 팔리는 작가 생활 10년 만에야 간신히 살아남을 수 있었다고 하니까요. 초창기부터 상업 영화를 지향해온 헐리우드의 시나리오 작가들은 이런 생존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요. 상업 영화 시나리오의 틀, 이것을 꾸준히 발전시켜왔습니다. 그런 노하우가 쌓여서 자기들 세계 나름의 룰이 생겨났고요. 자, 오늘 소개해드리려고 하는 것은요. 브로드웨이 뮤지컬을 영화화한 글렌 게리 글렌 로스의 오리지널 희곡 작가, 또 언터처블 캐딜락맨의 시나리오도 썼고요. 호미사이드 등에서는 감독까지 한 원로 작가 데이빈 마메시 말하는 시나리오 쓰는 법, 이것입니다. 장차 시나리오 작가가 되시려는 분이나 그렇지 않더라도 좀 더 분석적으로 헐리우드 영화를 보기 위해서라면 귀담아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제 1조 말씀드릴게요. Motivate, don't contrive. 모든 일에는 이유가 있다. 그러니까 중요한 사건을 어거지로 꾸미지 않고 아주 자연스럽게 끌어내라는 것이죠. 해리가 셀리를 만났을 때 이 영화의 모든 전제는 해리와 셀리가 해리의 여자친구 때문에 대륙을 횡단하는 긴 여정을 함께 하게 되면서 거기서부터 성립됩니다. Why not? What I'm saying is, and this is not a come on in any way, shape, or form, is that men and women can't be friends because the sex part always gets in the way. That's not true. I have a number of men friends and there is no sex involved. No, you don't. Yes, I do. No, you don't. Yes, I do. You only think you do. You're saying I'm having sex with these men without my knowledge? No, what I'm saying is they all want to have sex with you. They do not. Do too. They do not. Do too. How do you know? Because no man can be friends with a woman that he finds attractive. Found the somebody who could make me be true, could make me be blue, or even be glad just to be sad thinking of you. Some others I've seen might never be mean, might never be cross or try to be boss, but they wouldn't do for nobody else. Gave me a thrill. With all your faults, I love you still. It had to be you, wonderful you. It had to be you. Thank you. a big cross. Tried to be boss, they wouldn't do. For nobody else gave me a thrill. Whether you're false, I love you still. Baby, it had to be you, wonderful you. Had to be you. 해리와 셀리가 만났을 때 그 거의 첫 장면이죠. 둘이서 차 안에서 논쟁을 벌이는 장면. 그리고 It Had To Be You, 해리 코닉 주니어의 음성이었습니다. 해리와 셀리, 그들은 서로를 반쯤 무시하면서 경멸하고 여자와 남자가 친구가 될 수 있느냐 없느냐 정말 이 끝도 없는 논쟁을 벌입니다. 그리고 동부에 도착하자마자 아무런 미련 없이 헤어지죠. 이 영화의 도입부는 사실 러브스토리를 다룬 영화치고는 아주 밋밋한 스타트입니다. 하지만 이 영화의 초반부는 영화가 끝날 때까지 두고두고 이 해리와 셀리의 심리 상태를 무난하게 풀어갈 수 있는 기초가 되고 있죠. 거창하게 큰 이유가 아닌 되씹으면 되씹을수록 새로운 맛이 나는 동기를 찾는 것. 그것은 아마도 시나리오의 기본이겠죠. 제2조, Keep it visual, 그림으로 이야기하라. 그리고 제21조, Get into the scene as late as possible, exit as soon as possible. 가능한 한 늦게 들어가고 가능한 한 빨리 빠져나오라. 이 두 조항은 영화의 특성을 위해서 필수 불가결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영화가 그리고 시나리오가 문학과 틀린 것은요. 어차피 활자가 아닌 영상으로 얘기한다는 것, 이것이죠. 그런데 잘못된 영화나 잘못된 시나리오를 보면 이런 영화적인 특성은 고려하지 않고 문자적인 것으로 자꾸 그 장면들을 설명하려고 하죠. 가능한 한 늦게 들어가고 가능한 한 빨리 빠져나오라는 조항 역시 이런 영화적인 특성과 장면들의 경제적인 운용을 위한 그런 규칙인 셈입니다. 한번 세르지오 레오네 감독의 Once Upon a Time in America 이 영화를 통해서 살펴보죠. 금지령이 해제돼서 밀주장소로 이제는 돈을 벌 수 없게 되자 네 명의 친구들은 마지막으로 성공률 거의 제로인 연방은행을 털기로 합니다. 그때 느끼는 누들스, 로버트 드니로의 불안감을 끊임없이 울리는 전화벨 소리로 보여주죠. 그것은 정보를 주면 너는 봐주겠다 하는 경찰의 유혹이기도 합니다. 살고 싶다는 욕망, 그리고 죽음에 대한 공포. 이 사이에서 누들스가 겪는 심리 상태는 아무런 설명이 없어도요. 그 장면 하나로 모두 얘기가 되죠. 그리고 곧 은행을 털다가 모두 사살되는 파국은 아주 경제적입니다. 은행을 털려다가 경찰과 총격전을 벌여서 모두 사살되는 이 시퀀스는 다른 갱 영화에서야 아주 길게 처리됐겠지만요. 이 영화에서는 단 몇 개의 커트로 처리되죠. 은행 앞에 경찰차들이 서 있고 나란히 누워있는 시체들이 빗속에서 드러난 뒤에 누들스가 인파에 묻혀서 그 모습을 보다가 빠져나오는 것. 단지 그것만으로 이 시퀀스는 끝납니다. 은행 강도 시퀀스의 마지막에 차고 들어가서 얼른 빠져나오는 것. 이것으로 모든 인과관계를 설명한 것이죠. 영화 Once Upon a Time in America 중에서 아마폴라. 자, 오늘은 나나무스크리의 노래로 들어보죠. 언제 들어도 좋은 아마폴라. 대전 서구 갈마동의 김은하 씨와의 첫 만남의 기쁨을 이 곡에 실어드렸습니다. 어떠셨어요? 영화 Once Upon a Time in America 중에서 나나 무스크리의 노래 아마폴라 띄워드렸습니다. 좋은 영화, 진지한 영화는 생각을 하게 해줍니다. 그것은 영화의 줄거리가 함축적일 뿐만이 아니라요. 상징적인 장면, 장면들을 가지고 우리에게 그 깊은 의미를 되씹어보게 하기 때문이죠. Once Upon a Time in America가 다른 갱 영화와 품격을 달리하는 것은요. 총격전이라는 오락적인 요소를 예술적으로 처리해내는 미장센 때문이죠. 그림으로 얘기하라. 가능한 한 늦게 들어가고 가능한 한 빨리 빠져나오라. 이 두 가지 원칙은 미장센을 세심하게 살펴보고 싶은 영화 팬들과 작가 지망생들이 한번 눈여겨봐야 할 그런 점입니다. 그리고 시나리오를 쓰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물의 창조입니다. 영화 속에 아무리 흥미진진한 사건이 담겨있다 하더라도 어떤 사람이 영화에 등장하느냐에 따라서 그 영화를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습니다. 영화를 본 뒤에 소재는 좋았는데 왠지 영화가 재미없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은요. 바로 이 사건 속의 인물을 생생하게 그려내는데 실패했기 때문이죠. 데이빗 마멧은 이 인물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제 4조 Characters are cute, they are real, they need growth, reaction and consistency. 이게 영어로 말씀드리기 싫은데 이 데이빗 마멧의 말을 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 원어를 그대로 읽어드리니까요. 좀 이상하게 생각하시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자, 이것을 옮기면요. 등장인물은 인형이 아니라 살아있는 인간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제5조. The main character in all stories must create a rooting interest. 관객을 주인공의 편으로 끌어들여야 한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실베스터 스텔론이나 아놀드 슈왈츠네거 영화와 레셀 웨폰의 멜 깁슨이 틀린 것은 이 인물이 살아있느냐 죽었느냐 그 차이입니다. 코브라를 보면 실베스터 스텔론은 쏘고 죽이는 것 외에는 심리적인 동요가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레셀 웨폰 1편의 릭스, 멜 깁슨을 보면요. 끊임없이 죽음의 유혹에 빠져들고 또 행동을 예측할 수 없는 즉흥적인 사고를 갖고 있죠. 같은 상업 영화라더라도 뒤늦게 나온 작품 이 리셀 웨폰이 더 각광을 받는 이유는 바로 이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리셀 웨폰 3 중에서 듣습니다. It's Probably Me, Sting, Eric Clapton의 노래입니다. Just one guy. Just one guy. Laid down his life for you and I. I hate to say it. I hate to say it. But it's probably me. I hate to say it. I hate to say it, it was probably me. I hate to say it. I hate to say it, but it's probably me. I hate to say it. I hate to say it, but it's probably me. I hate to say it, I hate to say it, but it's probably me. I hate to say it, I hate to say it, it's probably me. I hate to say it, I hate to say it, it's probably me. I hate to say it. I hate to say it. It's probably me. I hate to say it. I hate to say it. It's probably me. I hate to say it. 이렇게 좋은 노래를 이제서야 원망 섞인 여러분의 그 기쁨, 뭐 반가움의 소리가 들리는 것 같습니다. 노래 참 좋죠? It's Probably Me. Sting, Eric Clapton의 노래, 영화 Lethal Weapon 3 중에서 들려드렸습니다. 주인공이 인형, 그러니까 전형적인 인물이 아닐 때 비로소 관객들은 그 인물의 편이 될 수 있습니다. 동방불패의 임성아가 불같은 인기를 누리게 된 것은요, 물론 그녀의 차가운 아름다움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그녀가 연기한 여자가 돼가는 남자, 동방불패에 관객이 몰입돼갔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영화를 보고 인물이 살아있네, 아, 그 사람 너무 멋있다, 뭐 이렇게 말한다거나 또는 주인공과 함께 울고 웃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기꺼이 주인공의 편이 될 수 있도록 구성이 치밀하게 돼 있기 때문이죠. 생생한 인물을 창조해내기 위해서 고려해야 할 것 몇 개 더 있습니다. 제7조, A villain is a dimensional character. 악당에게도 과거가 있다. 곧바로 옮기자면요, 악당도 입체적인 성격을 갖는다는 것인데, 악당 역시 현재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의 과거와 현재와 또 미래가 겹쳐져서 입체적인 성격이 형성됐다는 것이죠. 공포영화나 갱영화를 살펴보면요, 악당은 마치 태어날 때부터 악당인 것처럼 악당짓만 계속합니다. 악당짓을 빼면 그는 마치 하늘에서 갑자기 뚝 떨어진 사람처럼 이 세계와 아무 관련이 없죠. 하지만 요람을 흔드는 손, 이 영화는 좀 다릅니다. 요람을 흔드는 손에서 클레어 부부는 새로운 가정부의 음모에 휘말리는데요. 그녀는 클레어 때문에 남편과 재산을 잃고 아이까지 유산한 의사 부인 페이턴이었죠. 페이터는 자상하게 집안을 보살피지만 클레어에 대한 한으로 똘똘 뭉쳐 있습니다. 그리고 클레어의 아이에게 자기 젖을 물리기도 하죠. 아마 요람을 흔드는 손이 저예산의 마이너 영화임에도 불구하고 대히트를 기록한 것은 바로 이 페이턴이라는 인물의 생생함, 그 때문이 아닌가 싶어요. 물론 그런 면에서 본다면 양들의 침묵의 렉터 박사는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겠죠. 악당에게도 생명력을 주어라. 이것은 꼭 명심해야 할 것이죠. 왜냐하면 보통 사람들은 주인공과 악당, 선과 악을 구분해 놓으면 대개 주인공의 캐릭터에만 몰입돼서 나머지 인물에는 소홀하기가 쉽죠. 하지만 영화에 있어서 작가는 조물주입니다. 주인공이나 악당이나 모두 작가가 스크린 위에 만들어 놓은 신세계에서 살아가는 피조물인 것이죠. 요람을 흔드는 손, 메인 타이틀 들어보죠. 영화 요람을 흔드는 손의 메인 타이틀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사건은 어떻게 인물에게 영향을 미칠까요? 해답은 여기 있습니다. 제13조 The protagonist must solve his or her own problems. 주인공의 문제는 주인공 스스로가 풀어야 한다. 제17조 Adversary builds character. Adversity reveals character. 위기 속에서 인간이 드러난다. 진지한 영화든 오락적인 상업 영화든 이 원칙은 영화의 예술성과 오락성을 동시에 얻어내는 메커니즘입니다. 처음에 브루스 윌리스가 다이하드로 우리 앞에 나타났을 때 사실 그는 별로 매력을 주지 못하는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kick in a plane, flying too high with some guy in the sky is my idea of nothing to do. Yet I get a kick out of you. I get a kick out of you. '천재 테이트' 중에서 엘라 피츠럴드의 노래 I Get a Kick Out of You였습니다. 오늘은 할리우드에서 불문율로 통하는 데이빗 마멧의 시나리오의 법칙 21조 중에서 몇 부분 전해드렸습니다. 다음 주에도 계속해서 이 나머지를 전해드릴 생각인데요. 사실 이런 원칙은 할리우드에서 위험부담 없는 시나리오를 쓰기 위해서 만든 룰이에요. 즉 이런 사항을 지키면 적어도 졸작은 나오지 않는다는 얘기죠. 어쩌면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걸작은 이 원칙을 극복해서 무시했을 때 그때 만들어질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런 원칙이나만 지켜지지 않는 무규범의 영화 작업 풍토라든지 또 아무런 기준 없이 영화를 감상하는 영화 팬들에게 하나의 기준을 제시한다는 뜻, 그것이 오늘 이야기를 전해드린 저희 FM 영화음악의 뜻이라는 것 여러분 잘 아시죠? 자, 그리고 오늘요 저희가 계속해서 영어로 그 규칙들을 설명해드린 것 느끼하지 않으셨나 모르겠어요. 느끼하셨더라도요. 사실 이 데이빗 마멧의 그 규칙을 보면요. 이런 어떤 그 영어의 운율에 맞춰서 규칙을 세운 것을 알 수 있거든요. 그런 묘미도 한번 느껴보시라는 뜻에서 저희가 전해드렸습니다. 서울 강서구 화곡 4동의 김재욱 학생. 듣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저희가 엽서를 조금 늦게 소개해드리는데요. 담임 선생님 댁을 들려서 산과 바다로 여행을 가신다고요. 시골의 향기를 맡으면서 이 곡 듣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핑크 플로이드의 영화 The Wall 중에서 띄워드립니다. Goodbye, Blue Sky. 'Cause the flames are all long gone, the pain lives. 영화 더 월 중에서 핑크 플로이드의 굿바이 블루 스카이 오늘 끝곡이네요. 인천 북구 작전동의 전숙자 씨, 대한민국의 경기도에 삽니다. 이렇게 도장 찍듯이 서명해 주신 이옥주 씨, 강동구 삼일동의 윤주영 씨, 대전 중구 태평일동의 김태주 학생, 서울 노원구 상계구동의 이경미 씨, 서울 판포 2동의 이기택 학생, 그리고 서울 성동구 중곡 4동의 이화영 씨. 오늘이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또 동작구 상도 1동의 김형숙 씨는 아주 독특한 축전을 보내주셨네요. 신세계 가방 사모님이 서기의 동생을 가졌습니다. 신세계 가방 가족들 모두와 축하한다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하셨습니다. 신세계 가방이다. 그 가방을 사면 신세계에 들어가는 기분일 것 같네요. 여하튼 오늘 엽서 감사하고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홍동식, 저 정은임이었습니다. 편한 밤 되세요.